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시오. 1. 어머니들은 가장 좋아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가장 싫어하는 도시락 반찬 중 하나. 2. 얼굴이 새까만 사람, 특히 교장 선생님의 별명으로 자주 쓰임. 3. 콩을 간장에 끓여 바짝 졸인 음식.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쉬운 문제를 냈죠? 답 다 맞추셨겠죠? 물론 콩자반. 자, 그런데 이 콩자반에는 그런 뜻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전 울진의 한 어부 정대화 씨에게는 콩자반은 곧 삶의 의지, 희망이었습니다. 정대화 씨는 30년 전에 바다에서 난파돼서 보름 동안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낸 사람인데요. 그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도시락 반찬에 대한 집념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난파당하던 날 아침 김치 말고 남들처럼 콩자반 좀 싸달라는 그 아들의 칭얼거림이 가슴에 맺혀서 정 씨는 바다에서 돌아올 때는 이번에는 꼭 검은 콩 한 대박을 사가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바다에서 정신은 난파당한 거죠.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마다 정신은 콩자반 콩자반 하고 외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희망은 이렇게 때때로 쓰레기더미에서도 또 콩자반에서도 피어나는 겁니다. 부산의 김지영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해운대 여고 3학년 6반 친구들, 또 덕문 여고에 있는 친구 주연이, 옆반 지은이, 선영선이, 또 담임선생님 김정광 선생님과 함께 급훈 다 가자인 여러분 반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그 다 가자라는 급훈에 참 어울리는 곡이었네요.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노래 Let the River Run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생일 카드를 자그마치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네 통, 다섯 통, 다섯 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난 대형 카드를 보내주신 분은 광주 학동의 세영 양인데요. 다른 생일이 아니라 저희 FM 영화음악 홍동식 PD와 저 정은임이 진행한 지 함께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광주 학동인 세영 양은 홍동식 아저씨 앞에, 또 제 앞에, 그리고 FM 영화음악 앞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서영무 씨도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챙겨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정말 행복한 기분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다음 곡 들었으면 좋겠네요. 참, 그 전에 주소 좀 말하라는 그 지적을 제가 또 잊었습니다. 저희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자, 행복하게 들을 곡은 무엇이냐면요, 영화 해피 투게더 중에서 해피 투게더. 원곡은 터틀스가 불렀잖아요. 오늘은 부부 듀엣 캡틴 앤 태닌이 부릅니다.

no good. Well, I finally found what I'm looking for. Would a Thanksgiving Santa lend it for sure? Surely it would. Baby, how can I? 전북 1위의 차지영 씨, 오늘 광고 듣기 전에 나간 음악 Happy Together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성함을 불러드리지 못했네요. 하이틀러 염승주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Pulp Fiction 중에서 Girl, You'll Be a Woman Soon, Orgy of Kill이라는 아주 이상한 그룹이 부른 노래라고 얼마 전에도 들려드렸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Pulp Fiction 중에서 그 우마 서먼이 아주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춤추는 장면에서 나오던 그 곡이었습니다. 예, 퀸틴 타란티노는 소위 X세대 감독으로 불리고 있죠. 기존의 영화들이 지니고 있는 틀, 그 상식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퍼픽션에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만큼이나 파격적인 X세대 여배우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마 서먼 기억나시죠? 그녀는 미국 마피아계 흑인 대부의 애인인 미아 역으로 출연했는데요. 그 코케인 과용으로 코피를 흘리면서 눈이 막 뒤집히죠. 입에서 거품도 나오고 그 장면의 연기가 아주 실감났었는데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존 트라볼타 덕분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 대신에 그에게 재미있는 농담 하나를 해줍니다.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토마토 식구 셋이 피크닉을 가는데 아이 토마토가 늦게 오니까 아빠 토마토가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은 케첩입니다. 케첩. 토마토 케첩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캐치업.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빨리 왔는데 그걸 그대로 미국식으로 빨리 읽으면 케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머가 넘치는 우마 서먼. 글쎄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매력이 풍기고 있습니다. 금발에 푸른 눈동자, 하얀 피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마 서먼은 미국인들이 정한 미인의 틀에 꼭 맞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키가 너무 크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여배우에게는 제약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마 서먼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큰 키가 덕이 된 영화도 있거든요. 구스반 산트 감독의 93년작 카우걸 블루스라는 영화입니다. 원제가 Even Cowgirls Get the Blues죠. 그 중에서 케이디 랭의 음성으로 노래한 곡 들어봅니다. Sweet Little Cherokee. Ooh. by the linden tree. 성동구 자양이동의 안소연 씨 어떠셨어요? 케이디링이 부른 Sweet Little Cherokee 앞부분에 오 하는 소리가 전 참 기분 좋게 들리더라고요. 아주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들으면요. 마치 마음은 저 멀리 그 평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영화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자, 이 영화에서 우마 더머는요. 큰 키와 비정상적으로 긴 엄지손가락을 지닌 카우걸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 긴 손가락으로 거리에서 히치하이크를 하죠. 그리고 살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씩씩한 여자 목동이 됩니다. 제 우마 서먼, 퍼펙션에서 그 퇴폐적인 도시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영화 바로 직전에 출연했던 이 카우걸 블루스에서는 히피족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마 서머는 히피적인 자유정신을 지닌 부모로부터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어머니는 스웨덴 태생으로 정신분석 의사입니다. 그 어쩐지 우마 서머니 북구적인 그 미인의 모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 덕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동양 철학 교수여서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로 건너가서 한 3년간 살았던 경험도 있대요. 우마라는 이 독특한 이름도 힌두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고요. 히피적인 면, 또 동양적인 면, 이 양면적인 면을 다 풍기고 있는 우마 더먼에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독특한 분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조각 같은 얼굴 위에 떠도는 차가운 관능미입니다. 자, 그녀의 그런 관능미가 극치를 달렸던 영화가 있죠. Henley and June. 이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누죠. 루싱 모아예가 부릅니다. Parle moi d'amour.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savez bien que dans le fond je n'en crois rien, mais cependant je veux encore écouter ces mots que j'adore, votre voix dans son caressant, qu'il est murmurant frémissant, me berce de sa belle histoire, et malgré moi je veux y croire, parlez-moi d'amour. Re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 du cœur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si près. Je vous ai. Il est si doux, mon cher trésor, d'être un peu fou. La vie est parfois trop amère, si l'on ne croit pas aux chimères. Le chagrin des vies s'apaisit, et se console d'un baiser. Du cœur, on guérit la blessure, par un serment qui le rassure. Parlez-moi d'amour. Redites-moi de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si vrais. 하이텔의 조갑순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름이 상당히 독특해요. 조갑순. 여러 번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안 들려드려서 상당히 삐진 것 같은데요. 바클레모아다무 노싱 보아이의 아주 달콤한 음성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헨리와 준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필립 카프만 감독의 영화죠. 헨리 앤 준.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노출 과다의 이유로도 수입이 금지된 영화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상당히 야할 것 같지요. 이 영화 이제 지난번에 특집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마 서머는 헨리 밀러의 부인인 준으로 나옵니다. 헨리 밀러 하면은 남회기선 또 북회기선 같은 소설로 유명하죠. 준, 우마 서머는 남편 헨리를 찾아서 파리에 왔다가 남편의 애인과 동성애에 빠집니다. 자, 우마 서머는 지금도 상당히 그 성숙한 모습이지만 10대 때부터 이 모습이 변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조숙한 셈이었죠. 성숙한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키도 워낙에 컸고 늘씬한 몸매여서 사람들 눈에 쉽게 띄었답니다. 덕분에 고교 시절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87년에는 영화에까지 진출합니다. 피터 일리 휴머 감독의 키스 데리 굿나잇. 이 영화가 그녀의 데뷔작이자 첫 주연작입니다. 계속해서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위험한 관계, 또 존 어빈 감독의 로빈훗, 테리 길리엄 감독의 바론의 대모험, 이런 그 거장 감독들과 계속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이 거의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낯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그 얼굴이 알려진 것이 바로 최종 분석 덕분입니다. 여성 감독인 필 조아누의 작품인데요. 이 최종 분석. 남성 혐오증 환자인 킴 베신저와 그런 그녀에게 말려든 정신과 의사 리처드 기어가 벌이는 드릴러물이었죠. 이 영화에서 우마 서머는 킴 베신저의 동생으로 등장합니다. 그 정신 이상인 언니의 보호막에 쌓여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우마 서머는 킴 베신저, 그러니까 언니의 아름다움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동생으로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이 우마서먼이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에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좀 예쁜 배우가 있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기억했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최종 분석 중에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릴게요. 조지 펜튼의 음악입니다. 멤피스 벨에서 음악을 맡았던 조지 펜튼의 음악, 영화 파이널 어널리서스, 최종 분석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이 최종 분석에서 우마 서먼은 킴 베신저로 등장해서 아주 차가운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 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녀의 매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영화는 매드독 앤 글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되지는 못했지만 비디오로 그 형사 매드독이라고 출시됐던가요? 그래서 영화 매니아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죠. 총 쏴본 지가 아주 오래된 물렁한 경찰 매드독, 로버트 드니로가 어쩌다가 마피아 보스를 구해주게 되고 그 보스는 그에게 여자를 선물합니다. 식당 웨이트리스이자 보스의 정보인 글로리, 우마 서먼이었죠. 그런데 형사 매드독이 글로리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비록 비디오를 통해서였지만 이 매드독 앤 글로리에서 우마 서먼의 매력은 반짝반짝 빛났죠. 뭐라고 할까요? 그 차갑고 이지적인 아름다움, 거기에 농염한 퇴폐미를 함께 갖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후 이 영화 이후에 우마 서먼의 독자적인 매력은 트레이드마크처럼 헐리우드에 퍼져나갔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도 이 매드독 앤 글로리는 그녀에게 아주 의미 깊은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한 영화 잡지와 우마 서먼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로버트 드니로가 진짜 연기파라는 것을 느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gun, gun, gun. Stop seeing the wall. Stop seeing the wall. Over there. Over there. Nobody. Nobody. No, no one. 대전 동구 파남동의 송영민 씨, 서울서 대문구 연희 1동의 류은경 양 어떠세요? 신나게 들으셨습니까? 루이스 프리마가 부른 Just a Gigolo, 영화 Mad Dog and Glory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우마 서머니 몇 살인지 궁금하십니까? 1970년생이에요. 4월 29일에 보스턴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진다면 올해 25살이죠. 여배우로서는 절정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우마 서먼의 최고 영화는 아무래도 펄프 픽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마 서먼이 자신의 경호를 맡은 존 트라볼타와 식당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참 오랫동안 그녀를 못 잊게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찾아간 식당은 종업원들이 좀 특이했죠. 과거 미국에서 스타로 꼽히던 마릴린 몬로, 제임스 딘 그런 인물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좀 테마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벌어진 트위스트 경연대회에 자신있게 나선 우마 서머는 정말 특이한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그 힙을 좀 뒤로 빼고 큰 키를 어정쩡하게 해서 또 그 긴 팔을 앞으로 조금 내민 후에 긴 손가락을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사실 우마 서머는 트위스트를 잘 출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나서서 직접 안무하고 춤도 가르쳐줬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작 촬영에 들어가서는 우마 서머니 자기 마음대로 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야릇하면서도 매력적인 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 퍼펙션 덕분에 전 세계에 익숙한 얼굴이 됐죠. 이 우마 서머는 예전부터 사실 유명 감독들, 캐나다, 영국, 미국 출신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뛰어난 감독들과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퀸틴 타란티노 감독과 제일 호흡이 잘 맞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둘 다 X세대 감각을 지녔고 또 자유정신을 소유한 부모 영향으로 70년대 문화를 경험한 것. 그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연기력과 미모 한꺼번에 다 갖춘 우마 서먼. 당분간 강한 성격이 요구되는 영화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배우 목록 1위에 오를 것 같네요. 자, 펄픽션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알 그린이 부릅니다. Let's Stay Together. Loving you, weather, times are good and bad, happy or sad. just came to see. You'd never do that to me, would you, baby? Staying around you is all I see, is what I want to do. We ought to stay together, loving you weather, weather. Time for good and bad, happy and sad. 영화 펄픽션 중에서 알 그린의 음성으로 Let's Stay Together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우마 서머니, 도미니크 산더와 참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그런데 좀 더 관능적인 것 같죠. 우마 서머니 출연한 비디오 영화, 비디오로 출시된 것들 잠시 불러드릴게요. 한번 그 비디오 찾아가면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해가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관계, 스티븐 프리우스 감독의 위험한 관계, 필 조한우 감독의 최종 분석, 그리고 형사 매드덕, 제니퍼 연쇄 살인 사건. 자, 이 정도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테리 길리엄 감독의 발언의 대모음은 비디오 가게마다 찾아가서 한번 먼지구덩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의 대모음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저는 눈을 의심했는데요. 보티첼리의 그림, 그 비너스의 모습까지 똑같이 나오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는데요. 서울 도봉구 도봉이동의 오세경 씨. 이번 생일은 무척 외로운 생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는 대전으로 가고 남편 역시 군대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가의 엄마로, 학원의 선생님으로, 대학교의 학생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몇 달이 가져다 준 삶의 피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밤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가를 생각해서라도 더욱 힘을 내야 하는 밤이고요. 준영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영화, 혼자 눈물을 닦아가면서 본 그 영화를 전해주세요. 타협과 계약보다는 투쟁과 쟁취가 값짐을 가르쳐준 영화. 그 영화처럼 로버트 드니로 같은 인생을 값지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애기 준영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화 미션의 주제가를 신청하셨는데요. 오세경 씨, 다른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들이 막 밀려있거든요. 대신에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오세경 씨께 보내드리면서요. 서울 반포동에서 이준용 학생과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조재현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블루 중에서 장송곡 띄워드립니다. 러시 중에서 에릭 클랩튼이 부른 Tears in Heaven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하이텔로 송대기 씨, 종수 씨, 서문준 씨 아주 제가 오랜만에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에릭 클랩튼과 함께 저는 물러갈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